저에게 뭐 취미 생활이 많진 않지만 한 가지 취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책 사는 게제 취미입니다. 그냥 저는 헌책방 이런 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책 같은 거 사고 또책 보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 원튼지 원치 않든지 책을 많이 삽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가도 책장이 한 11개 정도 있습니다. 거의 뭐 집을 둘러싸고 있죠. 그래서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오면 평생 먹을 욕을 이사하는 동안에 막다 이렇게 저한테 하고 가요. 책의 저주가 시작됐다 말고 막 책만 계속 날려. 근데 그 중에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쓴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은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접하고 나서 굉장히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고 나서 그분의 책들은 하나둘씩 사기 시작했는데 한 권의 책을 사는데 좀 주저하게 되는 책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책 제목이 전도하지 않은 죄였습니다. 아, 사실 전도하지 않은 게 죄가 될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저자이니까 샀습니다. 사려고 책을 빼들고 그 책을 펴니까 펴자마자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복음이 주장하는 대로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 우리를 확신시키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처음 만났던 중학교 시절에 제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아, 우리 부모님을 내가 우리 어머니를 교회에 다녀서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이 저자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쁜 소식이고 또한 우리가 기쁜 소식이다라고 확신한다면 이것들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는다, 복음을 들었다, 복음이 복된 소식이다라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전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특별한 누군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하는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고넬료를 비롯해 그의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전도의 설교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0장 후반부를 보면 드디어 베드로의 전도로 인해 고넬료와 그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 돌아오는 감동적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넬료가 신앙생활을 안한 사람이었냐? 그렇진 않았습니다. 고넬료는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 자체만으로 즉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에 대해 알고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구원받았느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일하다라는 것을 믿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참석하며 살았지만 고넬료는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니 어떻게 이방인이었던 그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왜요? 그것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렇겠죠. 즉 들었으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고 무려 요파에서 가이사랴까지 50km나 되는 그 길을 걸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에게 전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고넬료는 여전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지 못하고 교회는 다녔지만 예배는 왔지만 그리고 열심히 사역은 했겠지만 그는 구원받지 변화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구제와 기도로 살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을 줄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가 없고요. 들을 수가 없는 자는 당연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속으로 아, 목사님, 전도는 부담스럽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부담스러운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전도 어렵죠. 근데 그게 베드로에게는 쉬운 일이어서 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전도는 진짜 어려웠습니다. 요파에서 가이사라까지 50km를 가야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 지금으로 따지면 내가 저 친구들이랑 어울렸다가 내가 오히려 저 친구들에게 세뇌당하는 거 아니야? 내가 저 친구들에게 갔다가 남들이 다 오해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 자리에 갔다가 괜히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이래서 오히려 그 친구들을 꺼려하고 그냥 우리끼리 유대인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착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그러니까 굳이 거기까지 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도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이사라에 도착해가지고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괜히 내가 이들과 어울리고 있다가 다른 사람 욕먹으면 아니면 쟤 왜 저러고 다녀? 왜 저곳에 쟤 쟤랑 같이 있어? 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관심들이 너무나 많았을 텐데 고넬료를 만나고 그가 깨달았습니다. 본문 34절,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자, 무슨 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점이 생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환상을 통하여서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먼 거리를 거쳐서 고넬료의 집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이들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 될 거야 라는 말을 듣고도 그저 그냥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끼리만 그냥 우리끼리만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베드로가 증인의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인도해서 그곳까지 갈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 요파에서 가이사라까지 50km나 되는 이 거리를 가게 해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왜요? 왜 하필이면 그 먼 거리 가운데 가이사라라는 지역 가운데에 왜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라는 것이죠. 바꿔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각자 여기 뭐 부산에서, 전주에서 아니면 타지에서 저처럼 부여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천안 땅 가운데 천안에 있는 대학으로, 천안에 있는 직장으로, 천안으로 보내서 여기 가운데 와서 이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했을까요? 왜요? 그냥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곳 가운데 공동체로 부르셨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우리가 만나는 그 한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고, 그럼 우리는 믿는 자로서 그들 가운데 너무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넬료와 그의 친지들에게 입을 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라. 즉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겁니다. 증인. 여러분 증인이십니까? 증인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정말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가운데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정말로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사랑과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진짜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로요? 정말로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 돼야 되느냐?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야,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증언해야 하는 그 증인이 누구냐?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라면 존 스타트 목사님의 말처럼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증인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한 자매가 두 자매가 간증을 했죠. 선교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선교사님이 그곳에 와서 뭔가를 전하기보다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고 각자 주어진 너의 삶의 영역 가운데 선교사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살아내는 것이 곧 그것이 선교다라고요. 그때 많은 청년들이 나눴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어진 자리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증인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발로 나가 부담스러운 전도를 왜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런던 가보신 분 계신가요? 런던. 런던에 가면 성 바울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 성당을 누가 지었느냐? 바로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건축가가 지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하는 것처럼 건축자들이 인부들이 막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설계사가 막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느냐? 당신 지금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 때문에 일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일합니까? 첫 번째 사람이 신경이 내면서 먹고 살기 위해 일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아 보면 몰라요. 집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굉장히 감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사는 거 별거 없다. 사는 거 다 똑같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삶의 행위는 다 비슷해 보이고 각자 다 그렇게 살아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할지라도 삶에서 보면 그 질과 이유는 다릅니다. 옆 사람이 물어볼까요? 너 왜 사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살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하는 첫 번째가 뭐냐? 삶의 이유가 바뀝니다. 내가 왜 살지라는 것이 그 이유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자 베드로가 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왜 어부 생활을 청산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하시니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붙들어야 될 인생의 목적이 이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건요 고기 낚는 인생이 아니고 사람을 낳는 인생이었습니다. 한날 우리의 숨이 멎어지고 코끝에서 숨이 멈춰졌을 때에 우리가 그래서 정말로 가져갈 수 없는 고기를 낳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물질이 아닌 사람을 영원으로 인도하는 고귀한 사명자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야 고기가 있느냐?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고기가 있느냐? 네 손에 정말로 질 수 있는 값비싼 진귀한 거 있니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가서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는 처음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기 전까지 자신을 부르시고 자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이유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아 내가 증인이구나. 미천한 나로 잡을 수 없는 것, 질 수 없는 것 이것들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여기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어땠습니까? 베드로는요 제자들 가운데에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한몫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한몫 챙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명예 가운데 권력 가운데 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가 높아질 수 있을까를 안간힘을 썼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인간 취급하지 않는 무두장이, 즉 가죽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살아는 옛날로 따지면 백정 같은 사람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라면서 이 무두장이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게 행복이었다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를 통해 예수님을 그리고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보는 것이 그의 삶에 너무나 기쁨이고 행복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입니까? 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걸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베드로와 같이 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따 조금 이따가 정주영 목사님 모셔가지고 전도 폭발 이렇게 홍보하실 텐데, 여기 전폭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나의 태신자로 품고 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제 신학교에 가기 전에 할머니에게 가서 이제 훈련을 받고 동네의 시골 할머니에게 가서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겨?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할머니. 천국 좋아? 그랬더니 아 천국 그렇게 좋은 데가 없어요 할머니. 천국 진짜 좋아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그려? 하더니 조금 있다가 그럼 나 천국 안 갈려 라고 이야기. 할머니 좋은데 왜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내 아들, 내 남편, 내 사랑하는 사람들 다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 내가 천국 갔을 때 그곳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천국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특별히 가족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에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정말로 가장 그 어떤 것보다 큰 그런 선물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목적이고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담스러운 전도를 왜 하는 것입니까?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은 명령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남자들도 그렇습니다. 명령하면 싫어합니다. 명령하면 싫어요. 그래서 집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집에 들어와 이렇게 하면 괜히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져요. 에이씨 이놈의 집구석 안 들어가. 근데 막, 집에 좀 들어와 줄래? 집에 들어가 줘야 되나? 근데 이게 사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에 우리는 우리가 높아지고 내가 주인 되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지적하거나 뭔가를 명령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원치 않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쓴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책에 보면 1945년 6월 영국에서 출판되었던 영국의 개종에 대하여라는 한 유명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당시 가운데 보고서는 영국 교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방해물들 가운데 가장 큰 하나가 하나님에 관한 일들을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는 과묵스러움이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말하기를 부끄러워해서 과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게 전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는 과묵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사도였고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가운데에 과묵하지 않고 편건을 집어 던지고 고넬료와 그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는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말씀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니까 핍박이 왔습니다. 목숨 걸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협박이 왔습니다. 그때 예,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위축되기는커녕 더 담대히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말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잡혔다 풀려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4장 29, 30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는 잡혔다 풀려났어도 하나님 그들이 위협한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베드로가 목숨 걸면서까지 사도들이 왜 그렇게 행했습니까? 너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 하면 되지 뭐.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구원받으면 된 거 아니야? 그래도 신앙생활 나름대로 하고 교회 다니고 주를 성수하고 이 정도면 되는 거지 뭐.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 안 듣습니까?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안 들어요? 직장 상사들에게 야 적당히 하라는 얘기 안 듣습니까?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근데 정말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그들이 그랬습니까? 그것은요 삶의 이유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42절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뭐하사? 우리에게 명하사, 명령하사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전에 저 고등부 사역할 때 박진길 청년이 담임 목사님 흉내 많이 냈잖아요.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막 이렇게 막 맨날 와가지고 막 그래. 근데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전도 하나만 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부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혹시 시간이 있으면 전도 한 번만 해줄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명령하시게 너 전도해!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죽어가는 자녀를 보면서 그를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살리는 것 이외에 나 시간이 없어서 잠깐 뭐 좀 하고 너 구해줄게. 나 뭐가 있어서 잠깐 너 이거 하고 너 살려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망의 그늘 가운데 앉아있는 그것을 보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정말로 너희들이 전하고 가고 그들 가운데 행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만일 그들이 이것을 듣지 못하면 죽기 전에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에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면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한번 보십시오.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도의 열심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50km나 이렇게 보내서 그 가운데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시고 말씀하셔서 요파에서 가이사랴까지 인도하시고 게다가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굳이 이 천안 땅 가운데 가서 우리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냐고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곳 가운데 온 겁니까? 그냥 대학을 여기 왔으니까 직장 여기 왔으니까 거쳤다 가는 곳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OM 선교회의 지도자로 전 세계를 다녔던 최종상 선교사님이 쓴 유럽을 향한 하나님의 심장소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책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럽은 현재 세계에서 기독교가 성장하지 않는 유일한 대륙이다. 오히려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유럽이 기독교가 쇠퇴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참된 복음주의자들의 비율이 아프리카가 17.7%인데 유럽은 2.5%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존 스타트와 같은 유명한 신학자의 설교자를 배출한 영국은 더 심각했습니다. 1989년에서 98년까지 10년 사이 런던과 인근 두 지역을 제외한 잉글랜드 전 지역에서 일제히 10% 이상 교세가 감소했습니다. 1980년에서 2010년도 30년 동안 9천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 현재에도 매년 220개의 교회가 폐쇄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교회 출석하는 사람은 인구의 5%에 불과하고 매주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은 2%에 불과합니다. 이어 2000년 4월 종려주일에 영국의 유명한 일간지 The Independent는 영국교회 40년 내에 사라진다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문 닫은 교회들은 팔려서 지금은 술집으로, 나이트로, 장식당으로, 또한 장으로, 디스코, 나이트로, 식당으로, 게다가 주택으로, 공장으로, 창고로, 심지어는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존 스타트 목사님의 이 전도하지 않은 죄라는 책이 기록된 유명한 보고서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에 당시 영국교회 상황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방해물들 가운데 큰 하나가 하나님에 관한 일들을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는 과묵스러움이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